50 languages. 62. 62. 62. طرح وجه أسئلة واحد. 질문하기 1. 질문하기 1. يتعلم. 배워요. 배워요. هل يتعلم التلاميذ كثيرا؟ 학생들이 많이 배워요. 학생들이 많이 배워요? لا, إنهم يتعلمون قليلا. 아니요, 조금 배워요. 아니요, 조금 배워요. يسأل 질문해요. 질문해요. أتسأل المدرس كثيرا؟ 선생님께 자주 질문해요? 선생님께 자주 질문해요? لا, لا أسأله كثيرا. 아니요. 자주 질문 안 해요. 아니요, 자주 질문 안 해요. 유집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أجب من فضلك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해 주세요. إنني أجيب 저는 대답을 해요. 저는 대답을 해요. يشتغل 일해요. 일해요. أيشتغل الآن؟ 그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نعم, إنه يشتغل الآن.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يأتي 와요. 와요. هل ستأتون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نعم, سنأتي حالا. 네. 우리는 곧 갈 거예요. 네, 우리는 곧 갈 거예요. 예스콘 살아요. 살아요. أتسكن في برلين? 당신은 베를린에 살아요? 당신은 베를린에 살아요? نعم. إني أسكن في برلين. 네, 저는 베를린에 살아요. 네, 저는 베를린에 살아요.